내가 지금 안 움직인다고 죽기야 하겠어. 내가 지금 안 움직인다고 어떻게 되겠어. 그냥 먼지가 되어 내 방을 생각 없이 떠다니고 싶어. 밖에 사람들은 모두 다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는 이불이 말을 안 놔줘. 꼼짝 못하네. 그저 바람이 되어 걱정 없는 곳으로 날아가고 싶어. 하루 종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그냥 누워서 똑딱 쉽게 바늘이 움직이는 것만 쳐다봐. 벌써 노을이 지네. 저녁 때가 다 됐네. 그래도 내일은 좀 다르지 않을까. 내가 지금 안 움직인다고 죽기야 하겠어. 내가 지금 안 움직인다고 어떻게 되겠어. 그냥 먼지가 되어 내 방을 생각 없이 떠다니고 싶어. 밖에 사람들은 모두 다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는 이불이 말을 안 놔줘. 꼼짝 못하네. 그저 바람이 되어 걱정 없는 곳으로 날아가고 싶어. 스페셜 스테이지 뉴 슈퍼 닌텐도 월드의 스페셜 스테이지에선 오늘의 게임과 관련된 현실에서의 사건 사고를 소개해드립니다. 따단 딴 따단 딴. 동물의 숲에서 결혼식을 올린 사람이 있다? 게임에서 결혼식이라니 이게 무슨 오타쿠 같은 소리냐고요? 전말을 듣고 보면 아주 감동적인 얘기예요. 바로 샤민 아샤라는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대학 졸업식은 물론 자신의 결혼식까지 취소된 아사는 엄청난 실망감을 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약혼자 아흐메드는 아샤를 위해서 몰래 동물의 숲에서의 온라인 결혼식을 준비했다고 해요. 예비 신부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모두 돌려서 게임 속 해변가에 모닥불도 피우고 꽃도 심고 심지어 모래바닥에 하트까지 그려넣었습니다. 불현듯 아흐메드의 섬에 초대받은 아샤는 예쁜 장미꽃과 웨딩드레스 그리고 투박하지만 무엇보다 아름답게 꾸며진 결혼식장을 마주할 수 있었다고 해요. 어때요? 너무 로맨틱하지 않나요?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생일 파티, 졸업식 등의 행사를 동물의 숲에서 하게 된 유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뭔가 게임하면 키보드 배틀이나 홀로 하는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동물의 숲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는 점에서 마음이 참 따뜻해지네요. 악뮤의 러브리. 좀 같이 big big in 춤추고 싶어 yeah billy billy jin 우리 앞 우리 옆 yeah 시기시기 질투 자유로운 날 같이 월월월 송이가 나를 삼킬 걸 알면서 나에게 뛰어들었어 점 차차 점점점 so lovely day so lovely earth day with you so lovely do do do do 동물의 숲은 플레이어가 어느 한 마을에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시작됩니다. 며칠에 한 번 우체통으로 오는 편지로 보아하니 부모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느낌인데요. 이 마을에서는 낚시도 할 수 있고 곤충도 잡을 수 있고 심지어 주식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취향 듬뿍 묻힌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고 가끔 마을 주민들과 선물을 주고받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물의 숲의 진가는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엔딩이 없다는 사실이죠. 특별한 목표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뭘 하지 않는다고 혹은 한다고 뭐라고 핀잔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당신이 이 마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동물의 숲은 아주 막연하기도 아주 자유롭기도 한 게임이에요. 참 우리 인생하고 닮아있어요. 졸업한다고 해서, 취업한다고 해서, 결혼한다고 해서 빠밤 하고 엔딩을 보는 게 아니죠. 그냥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아, 물론 누군가 핀잔을 줄 수는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단지 여러분이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후회 없이 행복과 힐링으로 가득한 매일을 만들어 가도록 해요. 그럼 저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제작자는 김소은, 개발자는 윤리경, 그리고 저는 플레이어 배윤이었습니다.